서명진 제일본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중앙단체 일꾼들이 8월 29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종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 개최를 가로막는 괴뢰 패당을 규탄해서 담화들을 발표했습니다.